이제 너를 떠나려 해. 잠시 너를 외면하려 해. 늘 기다리던 그 길 어둠 베인 가슴 한 곳 아픔이겠지. 함께 듣던 피아노 선율까지도 낡은 외투에 손을 넣으며 가슴 저몄던 나를 너 항상 기억해. 힘이 되는 슬픔으로 다시 살아 나도 옛날에 나만을 사랑하던 사람 오늘도 다시 돌아올 줄 모르고 딸물이 흐르는 차가운 하늘 위엔 또다시 새벽이 밝아오네. 잿빛꽃처럼 기다리는 꽃으로 피어나네. 바람에 옷깃이 날리듯 나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그대 떠난 후 알아버린 이사 세월이 갈수록 안타까워진

역시 혼자라는 느낌 오직 내게만 주고 싶던 사랑마저도 외면하고 야윈 내 어깨에 쌓이는 그리움 자꾸 사랑이로야 하는 이유를 난 아직 몰라 아무것도 아는 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잊을까 홀로 가슴 저 믿는 사람 나만의 기대 사랑하며 흘린 내 눈물만큼 너와의 거리를 느끼고 너의 그 모든 마음을 갖기에 아직도 어린 나를 알고 이토록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없는지 사랑해 버려진 세월의 슬픔을 아는지 속에 간직하고픈 그대 사랑스러운 모습을 잊을 수 없어 희미해지는 불빛 속에 눈을 감고 생각해보네 내 곁에 남아 속에서 새하얀 미소를 느끼네 사랑스런 눈길만을 내게 보내준 그대 눈빛만은 지울 수 없어 세월이 지나가면 잊는다 세월이 지나가면 잊는다 사랑한 것은 너무 외로워서 메마른 눈물만 삼키고 이젠 돌아서야 하나 가슴에 묻고 다시 부르지도 못한 익숙한 너의 이름 헤어짐이 마음 아파 사랑할 수 없다 저기 보이는 노란 잡지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햇살 넘겨 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지.